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다 까무러시는 판인데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MC들과의 갈등이었어. 이것은 전쟁이었어. 위백 노무현 응지 노무현식 그랬죠. 한마디 시작했지. 대한민국 경제 내가 보기엔 문제 인도 문제 오늘은 내가 통제 이것은 전쟁 우리들의 문제 그래서 내가 전제 노무현식 국제 논두론 제 이 정도이면 끝제 오늘도 당당하게 시작하지 야 기분 좋다 대일 중시야